났어 저기 멀리 어느 생각 찬 바람이 계속 부는 것 같아 아주 작은 바람깊이 혼자서 그저 멍하니 누군가 쓸쓸히 타게 찾는 게 꼭 나 같아 이런저런 일들 손가쁘게 바쁜 이모 같은 세상 때문에 너와 내가 멀어진 거라 둘러대면 괜히 나는 잘못 없는 것처럼 우면 있는 것만 같아 그러지 못하고 바람만 맞으며 서 있어 먼 훗날 너에게 미안하지 않게 늘날 기다릴래 그래 그게 너만 편해 오는 길을 잃어 오래 걸린데도 돌고 돌아 내게 다시 찾아와주면 돼 먼 훗날이라도 지었냐 물어봐 그냥 그렇게 묻고 지나가서 다 잊어버릴 거면서 물어봐 너에게서 부는 바람 같아서 그저 아무 말 없이 기다릴 뿐인데 이런저런 일들 손가쁘게 바쁜 이모 같은 세상 때문에 너와 내가 멀어진 거라 둘러 잘못 없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만 같아 그러지 못하고 바람만 맞으며 서 있어 먼 훗날 너에게 미안하지 않게 늘 난 기다릴래 그래 그게 너만 편해 슬플 것 같지만 힘이